난 시작도 안 해봤는데 헤어져버렸다 난 이유조차 못 듣고 주변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날 뻗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난 이미 나쁜 놈 죄라면 널 사랑한 게 죄라면 진실했다는 게 죄라면 나는 keep it low 나는 keep it low 난 참만 내고 내 자리를 지켜 keep it right on 넌 정말 예쁘지만 넌 다른 너의 속이 난 너무 두려워 keep it right on 사랑했다 하지만 난 이제 널 놓겠다 날 그렇게 쉽게 떠났니 내가 심어 보였던 거니 내 가슴만 지쳤지 돌아갈 수 없단다 네가 없다면 난 무너질 거라 믿겠지 예전부터 넌 그건 착각이라고 내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널 달랐잖아 Hey! 나 정말 정말 슬펐다 철이 없다니